우리가 에베소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복이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일깨워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성경입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관심과 내가 원하는 소원과 또 내가 얻게 될 그 여러 가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접근하게 되는데 이 에베소서는 마치 그 우리의 구원을 하늘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구원은 어떤가라는 것을 장엄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참으로 귀한 성경입니다. 몇 주 전에 에베소서 전체를 우리가 개관하면서 에베소서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그 포함된 에베소서 1장과 3장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이루신 일을 설명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오래되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에베소서는 전체 6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에베소서 전체 6장 가운데 절반인 1장부터 3장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누구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그 역할을 또 사명을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이 4장부터 6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주로 직설법으로 말하고 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에게 마땅히 그렇게 감사의 응답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그런 맥락에서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래서 이루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말하자면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장에 가시면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또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은 곧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선한 일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런 사명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 곧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다. 우리의 소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교회에 소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말씀한다 그랬죠. 이 내용이 뭡니까? 제가 그 처음에 그 새벽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면서 말하는 내용이라 그랬죠. 처음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게 하셨다. 이 세 가지,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미 행하신 이 세 가지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특별히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결국 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복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일깨워주시고, 또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선명하게 가르쳐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읽은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하신 일, 특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진리를 일깨워준다 그랬죠.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기억을 잘 해두세요. 여기서 강조점이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하신 일을 1장부터 3장까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 이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강조점은 뭐냐면,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상세히 밝혀준다는 점에서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선 3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이 3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그것을 한마디로 이 3절에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어떻게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행하신 일을 지금 1장부터 3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데 시작하는 말이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격과 감사로 이 단락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락이 무엇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하신 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하신 일을 말씀하는 단락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이 3절에서 14절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1장 3절부터 14절이.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왜 첫 대목부터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감격과 감사로 시작하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바울이 이런 감격과 왜 이런 찬송과 감사로 이 단락을 시작한다고 보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성경의 교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리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교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 이것을 선명히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가라는 이 교리를 선명하게 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단락을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감격의 찬송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밝혀주신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4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서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를 알게 되니까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예배는 감사와 찬송의 행위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그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늘까지 한번 삶을 잠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 내 삶이 하나님께 이런 감사와 이런 찬송으로 감격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었다면 자연스럽게 그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 있겠죠. 내가 살아온 그 삶에 내가 이제까지 걸어온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그냥 감사할 거리들이 넘치고 찬송할 거리들이 막 풍부하게 있다면 그냥 예배를 드려도 저절로 감사가 되고 감격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사람일 동안 살아온 삶의 현실이 나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는 아니 감사가 아니라 피곤해서 지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일이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고 또 여러 가지 불화와 아픔과 걱정과 근심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이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그런 내 심령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고 저절로 찬송이 나옵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러시다면 여러분 참 멋진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현실이 나로 찬송할 수 없게 하고 내 몸이 아프고 내 여러 가지 일들이 꼬이고 답답하고 피곤하고 지쳐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찬송을 불려도 감격이 없고 기도를 해도 미지근하고 그래서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와 찬송인데 우리의 감사와 찬송은 어디서 비롯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의 현실에선 도저히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그런 것처럼 신용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억지로라도 내 마음이 한번 그렇게 하면은 감사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cheer up 한다 그러죠. 내 마음을 한번 북돋아서 한번 그렇게 감사, 억지로 그렇게 찬송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의 대부분의 현실, 많은 시간은 자연스럽게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현실과 우리의 삶에 시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또 고통에 아픔에 여러 가지 상처에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첫 마디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감사와 찬송이 비롯될 수 있는가? 그것은 어디에서부터입니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내 현실과 내 삶의 상황에서부터 감사와 그 찬송의 거리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교리로부터 그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깨워 주시는 그 진리를 깨닫고 이해할 때,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현실에 그 답답함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서 그 말씀이 확인해 주는 그 사실로부터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실감하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선행돼야 되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내 현실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부터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올 수 있으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사실이, 그 진리가, 그 교리가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있을 때 내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런 답답하고 또 고통스러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그 사실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보면은요.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기에 감격하고 찬송하는가, 그 진리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은 그 교리의 이 뼈대가 되는 전체 그림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앞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찬송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실로부터 그 진리로부터 감사와 찬송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바울이 깨닫고 이 바울이 지금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확인시켜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모든 복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14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이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냐면 6절을 보시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6절에. 그 다음에 12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끝부분에 뭐라 그럽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비슷하죠? 그 다음에 14절을 보세요. 그 끝부분에 뭐라 그럽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이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마치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찬송가의 후렴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후렴이 있잖아요. 대개 그 후렴은 어떻게 됩니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찬송을 할 때 세 절로 찬송을 하고 그 찬송에 각각의 같은 표현으로 후렴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후렴이요?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후렴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렴이라는 것은 아, 그것으로 이 단락이 구분되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단락을 나누시냐면 여러분 펜이 있으면 펜이 있으면 연필이 있으면 한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6절이 이제 후렴이니까 6절이 단락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가 한 단락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찬송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후렴은 어디 나옵니까? 12절이죠? 그러면 단락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겠어요? 7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단락이 되겠죠. 거기서는 성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찬송하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이 한 단락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13절, 14절이 되겠죠. 여기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리고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고 있죠. 근데 그 단락을 가만히 보니까 그 모양이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했던 사도신경의 그 모양과 비슷하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 구역 공과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을 보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는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누구에 대해서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냐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아니 사도 바울이 먼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먼저는 성부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찬송하고 그리고는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고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절부터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단락은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모양으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전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 본질에 있어서 한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그 이름과 그 순서와 그리고 그 행하시는 사역에 있어서는 삼위로 곧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인격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이 단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는가? 성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성자 하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과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보시면요. 4절을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역사 이전에,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그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택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요? 여러분이 장성해서요? 이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그럽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7절을 보세요.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합니다. 거기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뭘 받았다고요? 속량을 받았다. 곧 죄사함을 받았다. 무엇으로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성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그리고 13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라면 뭐라고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무엇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인친다는 건 뭡니까? 도장을 꽝 찍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효력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적용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부 하나님이 행하신, 성자 예수님이 행하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 찬송하리로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사함을 주신 복,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내 것으로 확증해 주셔서 인치시고 또 보증이 되어 주신 복, 이 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행하신 일이요, 그리고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 진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 자신에게서 확인하고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오늘도 지금 내 삶의 현실과 싸우고 부딪히고 깨어져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그래서 내 자신을 보면 참 부끄럽고 연약하고 죄에 대해서 무너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지만 나의 모습과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모습에서 구원을 확인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이 진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인해서 구속,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 이 사실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확인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실에 감사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서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은 내 삶의 현실이 그럴만하니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라는 그 진리를 확인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터져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1문이 그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위로, 그것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감사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찬송할 수 있다면 참으로 복된 일이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렇지 못할 때 나의 모습과 나의 현실을 보면서 한없이 무너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볼 때 1장부터 3장까지는 뭘 말씀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4장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십시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4장부터 6장까지의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고 결코 쓰러지지 않고 결코 완전히 포기되지 않는 그 근거는 어디에서부터 와야 되냐면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그 진리에 견고하게 뿌리박고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행한 것만 보면, 내가 살아온 모습만 보면, 내가 지금 맞닥뜨린 현실만 보면 우리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장부터 3장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삼위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지금 일하셨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진리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께 감사의 응답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노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신 그 진리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의 참된 위로와 또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